향기가 담아두고 싶던 그 느낌.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. 난 하늘 거렸지. 비단 옷처럼 그게 마지막이었지. 약속했었지. 그 자리를 찾아왔지. 5분 모자란 1년 후 같은 달 같은 날 그 시간 한 손에는 장미 하나 다른 한 손은 봉을 위해 비워뒀지. 그땐 작은 폭죽이 내 가슴 속에 터진 듯했죠. 이런 얘기 준비하며 영은 모르는 사람들 향해 웃고 있지. 휘바람 조조함은 없어. 그날 그 눈빛은 분명 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. 도착해 웃고 있을 테니.